알았어. 내 맘을 모두 줬어. Please 너무 멀리 오지 않았을까. 혹시라도 날 잊었을까.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대 올 것만 같은데 이제 늦은 걸까. 뭐란 말을 할까. 아무 말 못해서 바보처럼